참 좋아하는데 말야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때로 외로울 곳을 보도 말야 너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생에 나나나 눈에 해 나나나 우리 이게 마지막이겠냐 부디 또 만나고 싶으면 때론 꽤 별난 일이 많아 넌 나같이 못난 놈을 만나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너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내 의식 없이 밝힌 흐름대로 가던 길 날 화려히 비춰주던 네 빛한 주기 그 전율이 느껴지는 예쁜 꽃길 그곳에 너로 인해 설 수 있던 롤리폴리 토이 떠나려거든 보내들이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리어리다 아아 그리워지면 돌아와줘요 그때 또 다시 날 사랑해줘요 이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갔다가 yeah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그때 참 좋아하는데 말야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때로 외로울 곳을 보도 말야 너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울기도 했지만 웃은 일도 많아 내 머릿속 안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이듬해 만나고 싶으면 Yo, 1년 365 이 세상 하나뿐인 넌 내 음악의 모티브 날 이겨워주는 인 네 커다란 꽃밭에 기대어 막 떠오르던 가사만 아직도 참 생생해 바담바담 너란 만개한 꽃의 색은 10만개 무한대 거대한 울림 비발디의 사계 아직도 그대 내 맘에 담을 수 없는 그림 내 눈을 의심하지 You're my magical queen 떠나려거든 보내들이 어리다 이미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리어리다 아아 그리워지면 돌아와줘 그때도 다시 날 사랑해줘 이 꽃길 따라 잠시 쉬어가다가 yeah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꽃잎 따라 입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준비를 하죠 그대가 오시는